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문재인이가 천주교 신자인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은 문재인에게 아주 안 좋은 달이죠. 애국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5.18 연구대생 채널에서는 5.18 광주 재진입 작전에서 사라진 갱생원 소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980년 5월 26일 아침 8시,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름이나 날리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 중 전차를 앞세워서 광주로 진입하는 전차의 앞을 광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맨몸으로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것을 광주 5.18 주동자 측은 대단한 영웅적인 처사로 기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바로 북한군 철수 작전을 책임을 진 고위 고정 간첩들의 작전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 철수를 하지 않은 마지막에 북한군 특수 임무 부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6일에 광주에는 두 무장 세력이 있었는데, 한 세력은 바로 기동타격대라는 조직이고 다른 한 세력은 바로 갱생원 소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북한군 주력은 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세력이 바로 갱생원 소대였습니다. 이들 갱생원 소대의 임무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5일날 낮에,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도청을 자유롭게 출입을 할 때, 그러니까 수습위원들이 도청을 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정간첩들에 의해서 다 공작이 이루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습위원들이 들어가서 도청을 접수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북한군이 경비를 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죠. 그래서 25일날 낮에 광주 시민들로 구성된 수습위원들이 들어가 보니까 도청 안에는 곳곳에 막 시신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바로 갱생원 소대들이 쏴 죽인 그런 광주 시민들이었고, 그리고 밥 먹으려고 딱 분해식당에 가보니까 배식이 딱 끊어진 거죠. 그리고 수습위원들이 이들 30명을 따로 만나가지고 제안을 하죠. 무기를 받나봐라.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선생, 우리도 애국 좀 합시다. 당신들만 애국합니까? 우리는 갱생원에서 나왔는데 당신들은 이거 끝나면 집에라도 가지만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총이라도 들고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오.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장 세력은 기동타격대라고 해가지고 광주 사람들로 구성돼가지고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단체인데, 그 대장이 바로 19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26일에는 광주에 바로 두 개의 무장 조직만 남았는데, 그 한 조직인 기동타격대는 27일 새벽에 다 죽을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철수를 책임지고 또 사태 수습을 책임진 고정간첩들에 의해서 딱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동타격대는 다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갱생원 소대는 그날 저녁에 탈출할 사람들, 이거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탈출을 안 했을까요? 주력하고 바로 모종의 임무가 남았던 겁니다. 그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갱생원 소대는 주력 부대와 함께 철수를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서 26일이 됐는데 계엄군이 진주를 하게 되니까 바로 또 고정간첩, 고위층 고정간첩, 최고 고위층 이 사람들이 공작을 해가지고 수습위원들을 앞장서서 탱크를 몸으로 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40년 동안 위대한 투쟁이라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런 건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 공작에 대한 기본 원칙만 알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공작에도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루를 번 다음에 이들이 임무를 다 수행을 하고 27일 새벽 1시에 계엄군에 의해서 충정작전이 실시돼가지고 광주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이들은 벌써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 즉 기동 파격다라는 어린애들만 남은 조직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벌써 그 고정관측 고위층에 의해서 다 세뇌가 되고 그 안에 또 감시조가 남아가지고 그들은 나중에 살아서 다 계엄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조금 받고 다 풀려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5.18 연구대생 채널에서 강의를 듣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반기 때 북한군의 작전 형태를 잘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부터 후반기에 북한군의 작전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이글서리가 총지휘를 해서 전투부대가 주력이 됐고 후반기에는 고정간첩이 주력이 돼가지고 철수 작전과 그 다음에 광주 사태에서 벌어졌던 모든 비밀들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 작전에 동원돼서 합사한 사람들은 다 고정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끝나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대학가에 돌리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가 전두환에 의한 그런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은 죄다 간첩이라고 보셔도 조금 더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갱생원 소대가 애국 좀 하자고 하면서 총을 갖고 있어야지 밥이라도 먹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27일 새벽에 충정작전이 시작됐을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죽은 건 죄다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 바로 이 사실이 5.18 광주 전쟁의 진면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7일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숨 좀 쉬게 되니까 그때 북한군 철수작전을 지휘하고 5.18 광주 진입작전을 구상했던 그러니까 죽음의 조를 만들어서 내몰았던 주동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압력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명단들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욕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몰라서 또 머리가 나빠서 졌겠습니까? 모두 다 살인사욕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국가와 민족보다는 내 주머니, 내 지위를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여태까지 국가의 공복노를 했기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게 아니라 제거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탄핵이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검사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수사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꽁 묶어놨겠습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고 그렇게 재판을 한 사람들은 바로 기가 막히게 공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회전 재판이 시작되는데 최순실이가 지금도 누구를 고소함내 증인을 신청함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순실은 이런 거를 북한 공작에 의한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여한 어떤 사람도 단 한 차례도 북한 공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난수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탄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동타격대와 갱생원 소대 두 무장 세력 중에서 한 세력은 전멸을 당해야 되고 한 세력은 무사히 다 빠져나간 것을 눈으로 제가 본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좀 배웠네 해가지고 정치인이네 교수네 학자네 했던 사람들이 탱크를 막아준 것은 바로 그들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준 이적 행위인데 불구하고 영웅적인 행위라고 칭송을 하는 참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그렇게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5.18로 돌려서 5월 25일 북한군 주력에다 철수를 하고 남은 무장세력이 기동타격대하고 바로 김생원 소대인데 27일 아침에 광주 재진입 작전이 끝났을 때는 어린 시민군들의 시신은 봤어도 이 갱생원 소대는 신발짝 하나 구경도 못한 겁니다. 마치 5월 21일 날 오후 1시 반에 특전사 병력이 얼마 같지 않은 실탄으로 특전사 병력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운전수, 복면을 했던 운전수, 그 다음에 머리띠를 했던 운전수, 이런 사람들을 다 사살을 했는데 그 시신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에서 갱생원 소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철수 작전을 돕기 위해서 26일 날 아침 8시에 배웠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바보 짓을 해가지고 이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주에서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를 한밤중에 깜깜한 야밤에 탱크와 장갑차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로 절개 절단을 해놓고 그리고 1km 거리에 미친 24단 지휘부의 통과로에 교량을 봉쇄를 하고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불탄 자동차 같은 중량물을 1km에 걸쳐서 촘촘하게 설치를 하고 그 차량이 섰을 때 거리까지 다 계산을 해놓고 공사를 한 게 군사 작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을 할 때 용산역에서는 24단 지휘부가 열차로 오느냐 아니면 육로로 가느냐를 결정짓지도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리 그렇게 공사를 다 했다는 것이 바로 특수한 군사작전인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반부의 일이죠. 도청을 점령하고 나서 후반부에 있었던 일들은 기가 막힌 일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지만 그래봐야 돌아가는 건 욕밖에 없을 걸 뻔히 압니다. 제가 아무리 개돼지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김정은이보다는 자유 세계에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 우파로 활동을 하면서 우파들의 유튜브 채널을 폭파하거나 노란 딱지들을 막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5.18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확연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꾸준하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